것을 원하지는 않아. 할 수 없는 이 아쉬운 들은 그리움의 마음을 뿌려. 짧았던 우리 이 시간은 오랜 아픔으로 남겠지만 모든 것이 변할 순 없잖아. 소중했던 우리 얘기 그저 미련만이 남아있을 뿐. 오래전 알고 지내 너와 함께한 내 모습. 더욱더 초라해 보이는 쓸쓸한 미소만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힘없이 아직까지도 널 사랑하네.